동네처럼 파란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설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큰순이도 담보짐을 쌓았다네. 총각 바람났네. 올가을 풍년가에 장가들라 하였구만. 신부감이 설로 도망갔으니 벗돌이도 산돌이도 담보짐을 쌌다네.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설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짐을 쌓았더네.